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시작합니다. 이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그 우리 존경하는 마센터장 마형님? 마형님이 계시잖아요. 네. 마형님. 네. 오늘 마형님은 또 우리 방송국에서 봤어. 방송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방송은 이 채널 K에 우리 두 남자에 하는 우리 마켓 11은 무시하시는 분이거든. 네. 근데 왜 머니투의 방송에만 나오셔? 아. 이거 그렇군요. 한번 여기 회장님이나 사장님 뵐 일 있으면 얘기해야겠어. 너무 우리 방송을 무시한다고. 업수적이는 것 같아. 센터장님이. 어? 아니죠. 투자. 바쁘셔서. 바쁘셔서. 네, 바쁘셔서. 바쁘셔서? 여기는 이제 자주 출연하시니까. 다른 시간에 담배 피니까 바쁘신 거 아니야, 담배 피니까. 아니죠. 네. 네. 아, 자기 담배 피대? 아, 요즘에요? 네. 아, 요즘에 잠깐. 잠깐? 싫다니까 에디슨 같다. 애슐리 같아. 애슐리 매디슨. 애슐리 매디슨의 광고가 싫다는 네. 광고잖아. 네. 네, 그건 그렇고 오늘 시장이요. 네. 재미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 코스닥 큰 움직임이 없거든요. 딱 강보합, 약보합 정도인데요. 오늘 아침부터 외국인 매도가 많은데 지금도 한번 확인해봐야겠지만 아침 시작할 때 외국 매도는 절대 규모는 SK하이닉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오늘 전체적인 시간상 상황이나 수급 상황 좀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죠. 아니, SK하이닉스는 모르게 잘못했어. 어쨌든 간에.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여전히 들어오지 네.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면에 외국인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되는 모습인데 매수 금액은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여전히 코스닥에 대한 투신권에 대한 매수가 네.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 네.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거래소에서는 내가 이제서 그러니까 나야 하고 올라오는 기업이 하나 있죠. 자동차입니다. 네, 네. 나야 형님. 네, 나야 하고 이제 올라오는 네. 기업인데 워낙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상황에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올라오고 있고 유가가 또 하락하다 보니까 네. 글로비스라든가 운송 관련주에 대한 쪽들 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낙폭을 상당히 크게 보여줬던 네. 지금 삼성 LNS 네. 지금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중한 때 지금 9% 11%까지 반등을 했었는데요. 삼성 LNS 같은 경우는 어제도 얘도 루머가 있었죠. 네. 지금 LG전자하고 똑같이 이름만 바꿔서. 네. LG전자는 뭐죠? 구글이 LG전자를 네. 뭐 지분을 인수한다. 근데 네. 이제 여기는 로레알이 삼성 LNS를 인수한다. 이런 네. 똑같은 루머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루머가 일단 어제 그 루머가 이제 실망 매물로 바뀌면서 급락을 좀 보여줬다가 네.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 이런 네. 부분은 좀 상당히 특징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서에 대한 반등 네.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또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보게 되면은 네. 코스닥은 다른 종목들 뭐 이렇게 그, 뭐, 수급에 대한 쪽에서 강하게 이끈다라는 네. 거는 그 외 업종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여전히, 뭐, 일단은 금리, 그, 좀, 시장에 대한 매도가 많다라기 보다는, 네. 매수가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요. 시장이 관망하는 형태? 네. 이런 흐름에 대한 쪽에 대한 흐름이 네. 전개되고 있구나, 네.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되죠. 오늘 가장 뭐 핫한 주식은 역시 아침부터 이슈는 SK하이닉스입니다. 실적은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매출과 이게 뭐 전용적으로 좋게는 아는데요. 컨센서들이 아주 부족하게. 그래도 그 정도면은 네, 상당히 선방한 것 같은데. 선방했죠. 물론 네. 선방했고요. 근데 그보다는 이슈는 여전히 어저께 나왔던 자사주, 네. 통큰 자사주. 그렇죠? 아, 대박이지. 역시 그거는 아무나 결정 못하는데 이거는 그 정도 규모, 8,500억? 뭐 그 정도, 어저께 가격 기준으로요. 8,500원이고 주식수의 3.02%, 3% 정도인데 이게 항상 SK하이닉스는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SK하이닉스는 물량에 대한 얘기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나오신 김정희 의원도 예전에 한번 주식을 어떻게 줄인 방법, 그런 얘기 한번 고민하면 필요하다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전 세상에, 전 세계에서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전 단일과 한 명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 큰 집에서 외롭게 예, 큰 형님의 역할을 했다. 예?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 올라야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 네, 그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출발은 매도가 지금 오늘 750억 정도 지금 순매도 외국인 전 770억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순매도의 절반이 딱 SK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자사주가 들어가니까 막 파는 거거든요. 그래도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이죠. 오늘 보시면 30만주 자사주 체결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 시각 몇 번 보시면 되냐면 0260 한번 확인해 주세요. 0260. 네, 영문 3 기준으로 0260 딱 나오거든요. 네. 한 절반 정도 체결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장중 신청 30만 주 체결 수량 14만 3,000. 딱 맞잖아요. 8주. 근데 이 정도면 절반 정도 체결됐으니까요. 네. 요즘 이제 그날 뭐 장중 막 더 들어야 되는데 이게 길게 보는 거니까 네. 아직 멀었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일단은 긍정적인데 주가랑 상관없이 긍정적인 시각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주가랑 상관없이요.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참 격세지감이죠. 옛날에 그 돈 없어갖고 채권단한테 그 맨날 시달리던 하이닉스가 네. 천지가 개벽해갖고 네. 로또를 맞았나 자사주 매입을 하고 배당을 하는 세상이 보다니 참 대단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돈이 엄청 쌓아둔 회사들이 찔끔찔끔 자사주를 하는 것도 있어요. 역설적으로 네. 뭐 삼성도 있고 뭐 현대차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달락 1조 3천억 벌어 분기에 그러니까. 그래갖고 9천억으로 쌓아?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 인정해줘야 돼, 이 정도는. 주식한 지 저도 한 2년밖에 안 돼갖고, 네. 모르는데, 네. 신문에서만 봤는데, 그 현대전자 시절. 저도 한 2년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네. 조금 늦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늦게. 저도 네. 업계에 들어온 지 한 2년밖에 안 돼서 잘 몰랐는데,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 신문에서 봤어요. 네. 아, 현대전자 시절에 참 네. 그 200원까지 감자 안 하고, 그 5만원대, 7만, 8만원대에서 거기서 떨어지기 시작해갖고, 500원대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시컨들한테 시달리고, 뭐 이렇게 하던 하이닉스가 참 그 격세지감이죠. 네, 뭐 저거 뭐 배당하고 자사주 네. 매입하고 이거는 정말 네. 대단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주식은 디스의 맛이야. 네, 제가 디스하는 주식 잘 가. 네. 네, 네. 그런 걸 누가 보니? 네, 그게 뭐 주가 오르겠니? 네. 네? 오늘 5% 오르네. 뭔지 알지? 네네. 어? 어? 쇼박스. 쇼박스. 전전 때문에 본다는 인정. 네. 하종까지 인정인데, 그게 누구야? 정제 나오잖아, 정제. 네? 우리 정제 나오지 않습니까? 나 그런 친구 딱 싫어. 딱 싫어, 딱 싫어. 근데 하여튼, 전전, 뭐, 사실 전전 하나 보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종우랑? 네? 뭐, 전전 보고 갑니다. 네. 네. 이번에, 지난번에 여기 여의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최민수 씨가 편의점 앞에서 담배 피고 있던데, 그 다음 맨 처음에 누군가 해갖고 난 최민수랑 요 앞에 한 3m 앞에서 얘기한 적도 있어. 아 진짜? 3m 앞이 아니고 바로 앞에 옆에서? 내 친구가 연예인이 있다 그랬잖아. 연예인 예, 예. 아 연예인 걔네 친해. 아 친해서 걔가 뭐 항상 보면 그 양반 맨날 나와. 아. 근데 나랑 또 선배님 대접을 해줘. 그래갖고 뭐 공연하면 젤마진을 갖고 오랫동안 해. 사람들이 박수 안 치더라도 이걸 해. 뭐라 그러지? 영혼 없는 물개 박수? 해 영혼 없는 물개 박수 박수를 안 하더라도 앵콜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양반이 노래가 하나가 길다. 아 진짜 길어. 그래갖고 네. 노래 한 곡에 10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노래하다 지겹겠구만. 그러니까 10분 하는데 앵콜하면 또 7분짜리 또 한다. 보세요. 그래? 최민수가 하는 공연에 가보신 분 제 말씀 이해하실 거예요. 노래 하나 들었다가 화장실 갔다가 밥도 먹고 남매도 안 돼 피고 와도 노래가 안 끝나는데. 그렇지, 그렇지. 근데 예전에 그 양반이랑 나랑 나이가 같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저보다 연배가 10살 더 많으시군요. 그런 그분께서. 그런 거지. 그렇죠. 그런 거. 네. 초대손님 오셨으니까 네. 초대손님 얘기고 나고 나서 오늘 본격적인 주식 얘기하겠습니다. 마켓 이슈 앤 전략 시간인데요. 매주 목요일 날부터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손대상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이제 그 필명은 손대상 교수. 본명은 유호성이죠. 본명은 유호성. 영원한 유호성. 친구입니다. 영원한 친구. 네. 그렇지만 그 뒤에 가면 틀리다네요. 호성, 오성. 호성. 예. 네. 오성, 오성. 그 친구는 네. 오성. 친구는 오성. 친구는 오성. 오성. 네. 여기는 유호성 교수. 네.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친구 찾기 하시려면 유호성으로 검색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페이스북. 네. 네. 그리고 혹시 저를 또 페이스북이나 검색하시려면 저는 2학년은 100번쯤이 안 나온다. 그래요? 응. 그럼 어떻게? 교수? 아니죠. 글로벌이기 때문에 영어로 쓰죠. 항영리라고 쳐야지 나와. 진짜로. 네. 그래서 어떤 분은 페이스북 있다는데 왜 안 나와 이런 사람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이버 치면 다 나오거든요. 두 남자 쇼 그냥 들어가면. 아 그러니까. 네이버 치면 다 나와. 네. 네이버 치면 다 나와.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주제는 어떤 걸 잡으셨어요? 오늘 주제가 딱 이유인데 제가 얘기했던 연예인 얘기하는 건데 그 얘기해 준다면 엔터주. 네 맞습니다. 엔터주 살고 있죠. 네 엔터주 안에서도 네. 이제 뭐 조금 세분화 시킬 예정인데. 지난주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엔터주 안에서도 역시 게임 얘기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영화였죠. 네. 다행히 뭐 영화 얘기를 하고 쇼박스가 그래도 오늘 5% 올라간다고 하니까 기분이 짜증나요 저런 것 때문에. 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사 그다음에 음반 관련해서 좀 네. 세부적으로 좀 쪼개볼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에 그 가요제가 하반기에 한 4개 정도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뭐 기존에 뭐 복면가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있었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 노래 그 다음에 음원 그 다음에 슈스케 같은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 또 라인업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7월 소녀시대라든가 혹은 슈퍼주니어 인피니트 그 다음에 걸스데이 이 친구들이 또 신규로 음반을 계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반기 시장이 지금 시장이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뜨겁고요. 가을 되면 노래라는 부분이 음원이라는 부분이 좀 더 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갖고요. 네. 지금부터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관심을 네.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갖고 네. 이런 부분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대 기획사라고 하죠. 네. 뭐 SM, YG, JYP 이렇게 네. 3대 기획사라고 하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FNC 같은 경우도 유재석을 영입하게 되면서 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뭐 판타지오라든가 그 외 로엔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시세를 확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동안 콘서트 메르스로 인해서 콘서트가 많이 좀 줄어들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2분기 매출은 그저 그럴 것이다 라는 예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하반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런 시장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M 같은 경우는 사업의 영역을 좀 다각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뭐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YG 역시 뭐 의류라든가 혹은 골프 사업에도 요즘에 좀 손을 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화장품 사업도 역시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화면을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반기에는 일단은 기대가 되고 있는 예능이 네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전통적으로 슈퍼스타 K라고 하죠. 슈퍼스타 7이 지금 하반기에 또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히든싱어라고 해서 JTBC에서 방영이 또 올해도 역시 하반기에 이어질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K-POP5가 하반기에 좀 준비가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 무한도전 2년마다 가요제를 하고 있는데 올해가 또 무한도전 가요제를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가수들이 또 재밌더라고요. 뭐 자이언티라든가 혹은 혁오 밴드 이런 그동안 몰랐던 밴드들이 지금 나오게 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의 시장은 전통적인 아이돌 그룹과 그 다음에 비전통적인 그룹으로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빅뱅이라든가 소녀시대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슈퍼스타K 오른쪽에 보면은 아이유 그러니까 지금 대세로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크러쉬라든가 혁오밴드 그 다음에 홍대광씨라는 그 인디밴드 쪽에서 전통적으로 좀 강자를 보였던 부분이 음반 시장에서도 그대로 좀 노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왼쪽은 멜론 기준으로 1위에서 10위까지 어제 기준으로 지금 뽑아 놓은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네. 네이버 기준으로 좀 보는 모습인데 뭐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혁오라는 혁오 밴드가 그동안은 뭐 알지 못했던 그다음 인기에 있던 네. 뭐 상황에서 네. 무한도전을 나오게 되면서 와리가리라든가 휘청휘청 이런 네. 종목 쪽으로 좀 이런 음반이 역주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1, 2등이에요? 네. 그거는 네이버도 그렇고 혁오가? 네. 그리고 양화대교를 불렀던 자이언티 같은 경우도 음색이 되게 좋아서 저도 요즘에 듣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또 아버지를 또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지난주에 아버지가 같이 나왔잖아요. 네. 택시대하면서 아버지가 네. 뭐 역시 그동안 뭐 음원 깡패라고만 얘기가 나왔는데 일반적으로는 네. 다 몰랐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뭐 멜론을 매일 듣는 입장이겠지만 네. 사실은 몰랐었는데 불구하고 자이언티라는 새로운 또 네. 그룹의 아, 그 가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뭐 음원 강도인가? 뭐 이게 뭐 음원 깡패. 깡패. 네. 어디 지금 전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몇 지금 분이야? 양화대교라는 부분이 있죠. 이 네. 자이언티 그 네. 위에가 1, 2위가 혁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아이들, 아이돌이죠. 아이돌. 빅뱅은 어디 갔어요? 빅뱅은 지금 안 나왔어요. 빅뱅은 맨 밑에 있는데 10위권부터 한 20위권 사이에 또 빅뱅 노래가 퍼진 데 있더라고요. 아, 빅뱅이 뭐 다 싹쓸이한다는 거 거짓말이었네. 지금 혁오 밴드가 아,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 그거는 이제 뭐 그리고 소녀시대 네. 영원한 그 소녀들 소녀시대가 또 음반 네. 내고 있고 네. 여름의 절대강자 시스타 에이핑크 네.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은 그 공연 쪽으로 메르스로 인해서 많이 안 됐는데 출연료가 많이 나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악재는 되지는 않았을 거다. 네. 왜냐하면 메르스로 인해서 공공장소에서 많이 모이는 데 리스크가 있었던 거지 출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히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요. 사실은 음반으로 수익이 많이 났던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는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네.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판단이고요. 네. 그렇다면 SM이라든가 YG, JYP, FNC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FNC 같은 경우는 조금 리스크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전체 매출에서 30%가 넘게 콘서트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FNC도 공연 쪽에서 리스크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네. 해외 쪽 공연이 굉장히 좀 많았더라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내보다는 해외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그 예상 네. 2분기 실적은 크게 낮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엔터주 같은 경우 영역 확장을 한다라는 말씀을 앞서 언급을 좀 해드렸었는데 네. SM 같은 경우 지금 음식 사업 쪽으로도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단지 이제 SM 같은 경우 유노 군입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좀 악재가 있어요. 근데요 갑자기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걔 나오는 그 이름 뭐야? 동방신기. 아니 동방신기 말고 JYJ 라디오 스타에 나오는 애 왜 군대 왜 안 가게? 아 걔도 슈퍼주니어 가겠죠. 아, 내년 간대 내년에. 내년에. 그래? 네. 유노 혼자가 군대? 그 두 명이 혼자 가요 혼자. 예. 네. 나머지는 솔로 활동 하겠죠. 솔로? 걔는 군대 안 가? 가겠죠. 언젠가 나중에. 가겠죠. 군대 가면 주가 떨어지나 얘네들? 그렇죠. 아 그럼 연애에도 떨어지는데요. 네. 네. 그래서 엔터주 같은 경우는 뭐 SM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죠. 네. 뭐 여행이라든가. 네. 혹은 면세점 쪽으로 좀 진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JYP도 코코넛과 관련된 또 음식 사업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거를 뭐 JYP가 뭘 한다고요? 코코넛 음식. 음식. 네, 음료 네. 이런 시장으로 좀 진출을 했고 JYP는 그거 그만했으면 좋겠네. JYP. JYP는 돈 엄청 날렸잖아요. 뉴욕에 식당 해갖고 다 날렸죠? 그쵸. 그 원더걸스? 원더걸스. 네, 원더걸스 같은 거 돈 엄청 날렸잖아요. 그렇죠. JYP는 딱 자기는 음악만 하면 돈 벌 것 같아요. 네. 자기만 하면 벌겠지만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줘야 또 그 다음 후배들이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시행착오를 기반으로 해서. 근데 아니 자기 음악 한 거 내가 인정하는데 네. 거기서 한식 레스토랑 엄청 크게 차렸었거든 뉴욕에서요. 네. 초호화판을 만들어갖고요. 완전 날렸죠 1년 만에. SM의 이수만 씨도 이제 했다가 망했는데 유일하게 음식 사업으로 성공한 데가 YG. YG 푸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 YG는 이번에 저거 했잖아요. 저거 지금 삼겹살집 갖고 대박 났잖아요. 원래는 그 양현석 씨가 삼거리 포차. 그거였고 대박이 났고. 그래서 지금 뭐 영입을 또 했습니다. YG 푸드라고 또 만들어 놓고 있고. 아시다시피 뭐 화장품이라든가 의류 이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SM 같은 경우 게임 산업, 그 다음에 외식 쪽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역시 스타성이 있는 그 라인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네. 빠른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으로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엔 같은 경우도 FNC 엔터라든가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지분을 좀 인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원래는 음반 회사에서 이제는 다시 기획사 쪽으로 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FNC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SM이 지금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어요. 네. 화장품 사업도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SM도? 네, 네, 화장품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지금 YG 같은 경우는 골프 사업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업 영역을 엔터주가 이제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면, 네. 초기에는 당연히 매출이 안 나오겠지만, 네. 하반기로 갈수록 이 연예인으로 인한 홍보 네. 마케팅이 나중에는 매출을 좀 만들어줄 가능성은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음원 플랫폼 업체 보게 되면 멜론이 독보적이죠. 멜론이 네. 독보적인데 지금 순위 쪽으로 보면은 순 방문자 추이를 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음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복면가왕이라든가 이런 그 음반도 역시 이쪽 그 음원 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네.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로 가게 되면은 또 슈퍼스타K 같은 경우는 또 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전화를 엄청 해야 되죠, 문자를. 네. 그러면은 그쪽으로도 영역을 조금, 아, 그래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뭐 대표적으로, 관련주로 보시게 되면 두 개로 지금은 나눴지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ARS 관련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네.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매출이 다양화된다 표현이네요. 네. 네. 그래서 엔터라든가 음원, 이런 쪽으로 좀 지켜보시면 아마 엔터주는 더 있겠지만 네. 상장되어 있는 것 중에서 좀 이슈가 많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키이스트도 요즘에 또 이슈가 한 번 더 되고 있더라고요. 네. 김수현 네. 동생. 네. 그것도 있고 지금 네. 명동 가면은 판다코리안가 있더라고요. 네, 판다. 네. 거기를 돌아다녀 봤는데 네. 이게 뭔가 했는데 키이스트에서 또 네. 네.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갔을 때는 네. 손님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얼마나 영역 확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배영준님이 뭐 키스트를 통해서 하는 건지 개인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뭐 화장품 뭐에 들어가고 이번에 상장한다면 반 네. 뭐 그런 게 하나 뉴스 났던데 네. 키스트가 지금 하는 거 되게 많아요. 네. 지분 투자인지 네. 개인인지 잘 모르겠는데 엊그저께 뉴스를 봤어요. 지분 배영, 투자 쪽으로 네. 진행을 배영준이 무슨 뭐 해갖고 화장품 사업에 이런 상장한다고. 네. 그동안 근데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네. 하반기에 엔터주는 다시 한번 네.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갖고요. 네. 오늘은 엔터주 부활 하나라는 네. 주제로서 일단은 네. 주간 섹터 및 테마를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아니 제 친구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제 친구가 이제 진짜 연예인이거든요. 네. 네. 그 제 친구 누구랑 말 안 하지만 그 친구의 사장이 있잖아요. 소속사 사장이 또 제 친구예요. 진짜 연예인 저랑 그렇게 친한 애는 아닌데 친구일 뿐이고 동생이고 그 사장은 저랑 친해요. 네네. 근데 그 친구 워낙 음악을 하던 친구예요. 그 음악하고 뭐 기획하고 이런 친구거든요. 근데 농담이 아니라 이 친구가 한 10년 전에 음원을 몇 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뭘 했냐면 배용준이 그 예전에 가을연가? 네네, 네, 겨울연가. 겨울연가, 그게? 네. 겨울연가에 그 DVD의 판권을 갖고 있어요. 그거에 나왔던 걸 모아서 영상을 DVD 판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도 예전이나 팔리는 곳은 남이섬 한 군데서밖에 안 팔려요. 근데 첫 5년, 초 5년은 한 8천에서 1억을 벌었대요. 그 판권으로만. 근데 요즘도 전 뼈까지 길해봤자 얼마 못 번잖아, 우리. 걔는 1년에 한 2,500에 3,000 번데. 얼마 전에 또 리쌍. 네. 3개월 동안 네. 못 받은 게 35억. 못 받은 돈이? 네. 리쌍. 그래, 뭐 그거를. 음반 협회에서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 3개월 만에 게 그거야? 네, 3개월 네. 만에 35억. 네. 저희는 뼈빠지게 이래서. 아 그러니까 그 지금 뭐야 그 저 무슨 노래 해갖고 슈퍼스타K에 나왔던 애 있잖아. 그 대전 친구인가 어디? 아파트 샀던 애, 빌딩 샀던 애 있잖아. 그게 누구지? 저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잔한 노래 부르네. 예, 이 정도. 예, 그 저기. 그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지금 버스커 걔가 그래갖고 뭐 1년 활동하러서 강남인가 어디 집 앞 건 그렇죠 건물 샀다는 거죠. 뭐 봄하면은 이제 다 버스커 노래 교수님 그 강의 이제 그만하시고요. 네. 음악 활동을 하세요. 그러면 그래야 될 거야. 그럴 뿐 이제 네. 다음 코너. 네 다음에는 이제 지난번에 영화에 대한 얘기를 싹 해드렸는데 네. 이번엔 이제 그 역시 캐릭터 산업적으로 좀 캐릭터?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네. 키덜트 관련된 거 이것도? 키덜트도 관련이 되어 있죠. 사실 네. 캐릭터 하면 네. 어벤져스 같은 경우도 역시 캐릭터 피규어 이런 거 다 관련된 건가? 네, 네. 하나일 오케이. 뿐이고 이 캐릭터 산업 때문에 다양하게 좀 많은 사업들이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그쪽을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네. 요즘에 혹시 영화에서 1위 하고 있는 또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영화요? 네. 영화 어제부로 암살, 암살까지 연평해 전. 네. 아 그리고 아 저거 인사이드아웃. 인사이드아웃. 아저씨를 보는 거. 3위로 네. 밀렸는데. 네? 3위로 밀렸는데 그거는. 요즘에 그 실시간 검색은 계속 1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픽셀. 네. 그다음에 애들이 좋아하는 요게 워치. 네. 그다음에 미니언즈. 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영화로서만 대부분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하나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 캐릭터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다라고 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네. 마이클 잭슨 노래가 아직까지 계속 불려지고 있어요. 네. 근데 뭐 마이클 잭슨이야 뭐 타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마릴린 먼로라든가 혹은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계속 듣고 있죠. 네. 이것도 지금 미국에서는 하나의 스타를 지금 뭐 캐릭터화 시켜서 네. 음반 사업을 계속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세계 캐릭터 규모가 2013년으로서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 네. 2014년, 2015년은 예상이에요. 네. 예상인데 네. 보통 캐릭터 하나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서 연관 산업이 엄청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영화라든가 네. 혹은 피규어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만화로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옷에도 이제 뭐 붙게 되죠. 그러니까요. 네, 붙게 되다 보니까 이런 캐릭터 산업 하나 하게 되면 어디든지 연관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전통적인 게 역시 미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조금 지켜볼게요. 네. 자,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미키 마우스, 그다음에 어벤져스, 네. 그다음에 저스티스 리그, 그다음에 헬로키티. 네. 전통적으로 구와 신을 다 갖고 있는 게 네. 미국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통적으로 또 캐릭터 산업에 전통 강자가 있죠. 바로 네. 일본.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역시 헬로키티라든가 피규어로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다라고 하는 네. 건담. 네. 그렇죠? 건담. 네. 건담 같은 경우도 피규어나 만화로서 지금까지. 아니, 건담 있죠. 플라자라고 있어요. 도쿄에. 네. 거기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성지예요, 성지. 그쵸. 안 가봤어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안 가봐도 다 알아요, 그런 거. 내가 문제 있어. 얕다. 지식이 얕다. 어디 있어? 그러면 몰라. 도쿄에 있다는 것만 알아. 아, 혹시 가보시면, 제가 볼게요. 여기 1900분 중에 제가 몰라도 최소한 다섯 분과 갔던 분이야. 그쵸. 네, 네, 네. 어릴 적에 네. 키덜트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 아, 돈 없어갖고 못 샀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버니까 한 번 정도는 갔다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진격의 거인 같은 경우도 역시 일본에서 한번 흥행이 계속적으로 됐던 진격의 거인은 눈물나지. 그렇죠? 그 음악만 들으면 뭐 가족 퉁퉁퉁퉁 뛰잖아. 그렇죠. 근데 이 캐릭터 시즌2가 왜 안 나오지? 나오지 않을까요? 아이고 나올 텐데 그런 건 우리 피디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피디님이 얘기하면 되시네. 우리 안에 계신 피디님이 아까 건담은 네. 홍대 앞에도 있는데 갔다 오셨대. 뭐 그런 게 있나 봐.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그런 네. 게 많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게 그 캐릭터 산업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미키마우스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1925년? 아, 아시는구나. 맞아요? 23년에서 28년 사이. 그러니까 아, 25년에? 80 지금 6년 동안 네. 월드 디즈니에 돈을 벌어가지고 있죠. 몇 년 전에 그래서 몇십 주년 해갖고 생일을 잔치가 크겠잖아요. 네, 그래서 80, 제가 알죠. 80주년으로 네, 할 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조금 아는 남자예요. 네. 네. DC 코믹스에서 나온 네. 배트맨 슈퍼맨. 네, 그건 몰라. 그 다음에 35년? 저스티스 그 마블 코믹스에서 나오는 어벤져스. 세계 2차 대전 이전에 만들어진 캐릭터거든요. 그렇죠. 최소 네. 50년 이상 돈을 갖다 주는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근데 작년 기준으로 현대차랑 월트 디즈니랑 매출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40조. 여기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빌리언에어님 감사합니다. 야, 이거 꼭 봐야겠네. 진격의 거인은 실사 영화로 만들고 있다네. 와, 대박이네, 대박. 예. CG 처리가 많이 되겠네요. 사람은 큰 사람 구해와야지. 아, 그런가요? 네. 근데 그 제 얘기 바로 또 네, 네, 현대차와 그 월트 디즈니가 작년에 매출이 한 40조 원을 좀 넘어갔거든요. 네. 그리고선 벌어들이는 수익 보게 되면 순이익이 확실히 그 월트 디즈니가 더 커요. 근데 월트 디즈니가 공장이 있느냐? 네. 없죠. 네. 근데 현대차는 공장이 전 세계에서 7개 갖고 있고 기아차가 3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없죠. 결국 네. 공장도 없는 이런 회사가 매출이 네. 현대차와 비슷하게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뭐 보통 보게 되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진짜 10년 이상 탔는데 5년으로 수명이 확 줄었죠. 자동차 같은 경우.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좀 힘드니까 그래도 한 7, 8년? 네. 그 정도인데 뭐 말씀을 해드렸듯이 미키마우스가 85년 그 다음에 어벤져스가 한 50년 정도 계속 돈을 벌어다 주고 있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근데 거기에선 하나의 사업군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미디어 산업이라든가 혹은 제품 믹스 같은 경우를 통해서 네. 그런 캐릭터로 받는 돈이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가 판권이 엄청나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하는 게 완성차라든가 부품, 그다음에 금융 부분으로서만 구성이 되고 있는데 네. 뭐 캐릭터 산업을 하고 있는 월트디즈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다양한 산업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 아직까지 뭐 2018년까지 네. 마블 라인업이 지금 계속 영화가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앞으로 한 100년 이상은 더 돈을 갖다 주지 않을까. 앞으로 할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삼성전자보다는 캐릭터 산업적으로 네. 그렇게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고 네. 그다음에 시총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크죠. 네. 월트디즈니 같은 경우는 1957년에 성장이 된 후 154조. 네. 설립년도 1980년대 현대차는 성장이 되고 지금 뭐 27조. 지금은 뭐 작년 기준이었는데 네. 올해는 확조로 쪼그라들었으니까 그 캐릭터에 대한 무궁무진한 발전. 그리고 역시 우리나라 쪽에서도 원래는 전통적으로 장난감 하면 네. 블록이죠. 레고. 그렇죠. 네. 레고였는데 이게 바뀐 게 한 세 번, 네 번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뭐 건담 말고 로보텍 건부이. 네. 네. 그다음에 둘리. 네. 그다음에 뽀통령. 네. 그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또봇. 네. 또봇도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갖고 지금은 이쪽으로 진출이 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국정보진흥원 같은 경우도 이런 쪽을 지금 계속 캐릭터 산업을 키우려고 육성을 하려고 계속적인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매출이 작년 같은 경우 8조 7천억 정도면은 올해는 9조 4천억, 네. 8.7%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네. 역시 캐릭터 산업 수출 전망도 역시 계속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카카오톡 그 명동에 가면요. 네. 그 영플라자에 라인샵이 있어요. 있죠. 네, 라인샵으로 네. 한번 가봤는데. 롯데 월대도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 네.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그 라인 네. 쪽으로 그 캐릭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네. 카카오톡 캐릭터가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뭐 페리오치 약을 만드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네. 그쪽을 통해서 매출 그 콜라보레이션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버거킹도 던킨 도너츠도 콜라보레이션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보게 되면은 오늘 카카오 샵도 있고. 네. 그다음 차량용 방향제도 역시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톡뿐만이 아니라 네. 아래 보게 되면 타요버스, 네. 뽀로로 택시, 네. 라바 전철까지. 이게 캐릭터 산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궁한 발전을 하고 있어갖고 네. 뭐 이쪽에게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주식도 있어요? 대한민국 주식도? 있죠. 네. 그 중에서 좀 키덜트에 관련된 거. 키덜트에 관련된 거. 애들은 많이 들었으니까 손오공이나 뭐 이런 거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네. 그 장난감을 만드는 것보다는 네. 사실은 레드로버에 저는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레드로버 주인도 뭐 넛잡. 뭐, 중국으로 갔죠. 중국으로 네. 넘어갔어요. 대주가 아니 넘어갔어요? 네.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쪽으로 딱 보면 네네. 사실은 캐릭터 산업을 한다라고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네. 하나 일부분일 뿐이더라고요. 네. 그게 뭐 전체 캐릭터 산업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고요. 네. 좀 확인해 해봐야겠지만 결국은 네. 역시 다음 카카오 쪽의 캐릭터가 계속 네. 육성이 좀 된다라고 한다면 네.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고 네. 라인 쪽도 지금 캐릭터 산업을 계속 키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네. 그쪽으로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 캐릭터 쪽으로 하면 사실은 네. 뭐 앞서 언급을 했지만 기획사 쪽에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겠네. 네. 네. 왜냐하면은 말씀을 해드렸던 마릴린 먼로라든가 엘비스 프레슬리가 지금까지 음원이라든가 이런 계속 듣는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단순히 단발성 음악이 아니라 영원히 좀 기억될 만한 이문세 씨 같은 노래 네. 그런 노래를 좀 만든다라고 한다면 역시 뭐 기획사에 대해서도 하나의 그냥 엔터주로서 보지 마시고요. 네. 이런 캐릭터 산업으로서 네.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쪽으로 또 연관을 좀 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수 얼마 전에 그 네. 관련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그 회사 뭐였죠? 웹툰 기획사 뭐 들었나? 아, 그 광고도 하더라고요. 예? 네? 상장사 뭐 상장되는 이름이 뭐야? 예, 그 저 동부 스펙 2호에 합병되는 회사죠. 블루 네. 블루 뭐였는데? 블루 뭐였는데? 이번에 언제 들어가게? 이번에 합병된다 그래가지고 네. 이름 뭐예요? 블루 뭔데? 미스터 블루. 미스터 블루? 네, 그 광고 TV 광고도 합니다. 미스터 블루 곧 이번에 그 나스닥에 들어오는 거 아니 됐어요? 이거는 코스닥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제 걔네들은 웹툰을 그러니까 웹툰 플랫폼이죠. 네, 여튼 그쪽으로 보시면 안 되고 플랫폼 쪽으로 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어쨌든 국내 이 캐릭터 산업에 대한 쪽이 많이 컸다라는 건 이 사진 한 장만 봐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프랑스를 누비고 있는 타이어 버스. 네. 안 잡아주면 가만히 있어야지. 네. 프랑스를 넘기고 있는 타이어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역버스 같은 경우가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아직도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프랑스 왜 갔어, 제가? 이거 프랑스에 얘네도 저거 했어요. 타요가 프랑스에 들어가서 프랑스에도 방영했어요. 오, 대박이네.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도 방영했는데 인기가 좋으니까 저렇게 타요버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타요버스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고 하는 건데. 예. 여기. 와일, 양현석이 저런 것도 모으나? 밑에 보면은 예. 그 누리꾼들 댓글이 겁나 웃겨. 왜요? 솔직히 토마스보단 타요가 잘생겼어요. 그게 뭔 얘기야? 타요가 몰라. 출세했구나. 타이거? 타요가 출, 얘 이름이 타요예요. 아, 난 몰라. 꼬마 버스 타요인데, 네. 얘가 이제 그 토마스보다 토마스 그 영국 그 철, 만화 있잖아요. 그 만화. 기차. 아, 기차? 그 토마스보다 잘생겼다고 타요가. 아, 영국의 빨간 채 버스 네. 그걸 토마스라 그래? 예, 네, 그 기차 만화 있는데, 그게 이제. 아, 기차 만화? 예, 네, 그게 이제 그 토마스보다 타요가 잘생겼고, 네. 타요 출세했구나, 한턱 쏴라.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네. 보더라도 네. 예전에는 우리가 상상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국내에 있던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이제 해외로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부모 입장에서는 봤을 때, 네. 이게 예전에는 시나리오가 되게 단순하잖아요. 권선징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쁜 놈 때려부시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예전에 뭐 아톰도 그렇고 다 그런 말, 그런 유잖아요. 근데 이런 타요나 이런 거는 그런 유가 아니거든요. 전혀. 그건 뭐냐면은, 프랑스 만화 중에. 그건 불륜이야? 애들 보는데 불륜 느꼈습니까? 아, 성인도 보면 불륜이 많지. 아, 근데 이제 네. 뭐 성인 만화나 그렇겠죠. 진격의 거인도 많이 불륜이지 뭐 알고 보면. 네, 네. 진격의 만화는 애들용은 아니잖아요. 거기 써 있잖아요. 몇 살 이상이라고. 아, 그래? 그쵸? 네. 진격의 네. 거인은 그리고 솔직히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 성향이 다른 거지. 네, 자기는 타요를 좋아하는 자기는 세대잖아. 아, 그래서 진격의 거인은 솔직히 억지로 봤는데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타요가. 취향이 다르지. 예전에는 이 국내 만화가 이렇게 퀄리티가 훨씬 좋아요. 아니, 타요보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권전징악이 아니라 타요는 뭐냐니까. 타요는 친구들하고 같이 살 사이좋게 어떻게 잘 지내나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잘 지내자? 잘 지내자. 아.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은 그 프랑스 만화 중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은 되게 네. 막 그 환경 챙기고 이런 만화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류의 만화도 네.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재밌으니까. 그래서 네. 예전하고는 어쨌든 간에 시나리오가 네. 그런 시나리오 나쁜 놈 무시로 이런 쪽에만 쏠려 있지 않다라는 거. 네. 이런 게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가 있다는 거죠. 다양한 주제가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럼 저도 알아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니까 네. 벌써 저를 뭐라 그러시네요. 네. 애들 얘기한데 뭔 소리? 딱히. 네. 제가 그거 모르고 얘기했겠습니까? 그죠? 나름 저도 교수인데. 네. 농담이고요. 이렇게 보면 요즘 보면 만화영화인데도요. 만화인데도 각종 환경을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재밌게 구성하고 그러니까 재밌는 거 많아요. 미국에서도. 예전에 위젯이라고 네. 그것도 있고, 빨간 그 땅불바람 캡틴 플래닛? 그것도 환경 관련된 거예요. 두 분 교수님들이 전공이 애니메이션과 교수예요. 저도 만화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특히 어벤져스, 네. 월트 디즈니로 넘어간 다음에 네. 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냥 진격의 형 이런 거. 저는 일본 거보다 불륜도 섞이고 뭐 이런 거. 성향이 일본보다는 저 네. 미국 쪽이 아, 그래요? 괜찮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아셔야 돼요. 뭐요? 캐릭터 산업이 지금은 뭐 지금 얘기를 해드렸던 게 뽀로로, 타요버스 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사실은 그 성인을 위한 캐릭터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네. 해드렸던 어벤져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구분을 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네. 완전 유아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이 사는 그런 그러니까. 내용들이 있지만 네. 진짜 그 성인들이 수집하는 게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사는 비싼 피규어를 만드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뭐야? 그걸 관련되는 회사는 뭐야? 비상장으로 지금 반다이 코리아 같은 경우 네. 네. 비상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손오공이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네? 손오공도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다. 손오공? 네. 손오공. 그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요즘 인기 있는 게 손오공 만드는 거예요? 네, 그거. 요즘 또봇. 다 지금. 또봇이 아니야, 뭐야, 그 맨날. 카봇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요새 인기 있는 거. 터닝맥카드. 그것도 손오공에서 만든 거예요? 네, 그거 다 손오공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보게 되면, 캐릭터를 되게 잘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실적이. 국가는 보여주면 안 되지, 100%짜리잖아. 100% 아니에요. 100% 아니야. 그 이번에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 네. 솔직한 얘기로 손오공은 돈, 정상, 100% 맞잖아. 느낌이 네. 벌써 100%지, 저런 회사. 네. 실적이 어떻게 여기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아니, 사이트까지 보여주면 오케이요. 네, 사이트는 뭐. 사이트 보자. 이거죠, 이거. 네. 네. 헬로 카본. 네. 뮤지컬도 있어요. 아, 뮤지컬은 내가 봤어요, 작년에. 네. 아, 봤다고요? 아, 본 게 아니라. 저거, 제작 후원은 협찬 누가 들어가지 않아? 현대차. 거? 현대차. 머니투데이도 제작. 네, 머니투데이도 들어가고, 이거 현대차 거예요. 헬로카봇은 현대차에서 한 거고, 기아차는 또봇을 한 거고. 아, 제작 참여하고 네. 표도 좀 나왔었는데, 안 갔지. 내가 표 누구 줬는데? 안 줬나? 안 줬어요. 네. 네, 오늘.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교수님 뵙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 네. 뵙겠습니다. 네. 이슈돌 짓건데요. 오늘 그 얘기부터 해보자. 그 인터넷 은행이 있잖아요. 네네. 인터넷 은행이 어저께 이제 실제 설명에 들어갔는데요. 그 이제 법적인 아직 얘기가 있는데 아직 법령이 통과 안 됐으니까 그런 것도 약간 절차상의 문제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나온 거죠? 주 이슈만 한번 체크해 주실래요? 일단은 그 9월 30일에서 10월 1일에 신청 접수를 받아서 12월에 한두 곳 예비 인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 컨소시엄 내 의결권 공동행사는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의결권을 공동행사하는 건 안 된다. 그럼 무슨 개념이냐고요? 그러니까 한 놈이 다 해라 이거죠. 아, 근데 그 저, 네. 저거가 그러니까 네. 오야가 다 해먹어라. 네. 이런 일대 주주가 하라는 얘기네요. 네. 그거 다 하라는 얘기죠. 얘기고요. 예. 네. 그러니까 발 이렇게 쓱 담가갖고 자꾸 흔들지 말라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인터넷 은행을 진출 공식화한 다음 카카오, 네. KT도 네. 한다고 했고, SK텔레콤, LG유 플러스, 그다음에 금융지주, 은행, 증권, 보험, 컨설팅, 회계법인이 망라돼 있다. 신청회사가 네. 네, 신청. 그러니까 총 네. 90개사가 신청을 했는데. 네. 실제 참석 인원은 300명 이상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쭉 엄청나게 소황리에 잘 그 행사가 그 나타났다는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최저 자본금은 뭐 정부와는 500억, 네. 의원 입법하면 250억과는 달리 네. 지금 현행 시중 기준 은행의 기준인 1,000억을 적용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은. 네. 네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기준하기 1,000억이다. 은행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아직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거기도 나왔겠지만 그거가 금산법 그거다 은행법에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통과되기 되냐 안 되냐. 네, 산업자본은 지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지금 현행대로입니다. 네, 4% 현행 기준이고요. 이상의 초과라는 지분을 보유할 수는 있는데 의결권을 포기하면은 10%까지도 가질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 이상에 대한 초과 지분은 의결권이 없는 거죠. 네네. 없는 상태에서 가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금융, 뭐,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다우 기술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이렇게 설명이 많은데, 그냥, 네. 아, 다우 기술이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증권, 보험, 은행, 지주, 단독은행은 금융 주력자만 최대 될 수가 있다. 네네. 현재로서는. 네네. 그죠? 근데, 네,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1단계에서 기존 은행이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방침을 밝힐 만큼, 네. 지금 보게 되면 제2금융권과, 지금 정보통신 기술 기업 간의 물밑짝짓기가 활발하게 이어질 것이다. 여기는 키움 저축은행도 있고 다우 기술도 있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짝짓기 결과를 만들어진 컨소시엄 내 의결권 공동행사 계약이 있으면 네. 동일인으로 취급을 하겠다.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 네. 나머지는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뭐 기사 등등 얘기인데 네. 뭐 사업 모델 지속 가능성, 수익 네. 모델 타당성, 실현 및 실현 가능성, 사업 네. 계획에 따른 리스크 관리 계획, 그다음 대주주 유동성 공급 확약서, 네. 경영 지배 구조의 적정성 뭐 이런 네. 어떤 기사 등등등등등등이 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 한두 개만 네. 그 빨리 보겠는데요. 지금 하여튼 오늘도 외국인 이거 제법 팔고 있잖아요. 오늘 다 800억까지 팔고 했고요. 물론 여기에 절반은 지금 SK하이닉스인데요. 하여튼 추세는 오늘 다시 달러가 강해졌는데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글로벌 트렌드의 가장 핵심은 미국 달러의 강세 겸 좀 안전한 걸로 가자. 그래갖고요. 같이 지금 상대적으로 약간 강해지는 것들이 영국의 파운드와 그리고 일본의 엔화 이런 쪽에 좀 그림을 같이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지금 알게 모르게 주고 있냐는 것인데요. 그거는 저걸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한 해 어떤 움직임을 도대체 보여주었는지, 이걸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는 같이 잠깐만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요. 요,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화면 보시면 이제 그래프를 여기 얘네가 그래픽을 잘 처리했더라고요. 한국경제신문 나오는 화면인데요. 요건 제가 요거 좀 감히 좀 잡으셔도 되겠대요. 요걸 내가 링크를 제가 잡아서 지금 여기 채팅창에 올려드리겠다니까요. 나중에 점심시간 때나 오늘 그 보시면 차근차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링크 제가 채팅창에 올렸더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한 달 새요. 한 달 새 얼마만 골랐냐를 보여준 겁니다. 한 달 새 지금 4%나 또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 좀 하면 이제 6년 만에 최저대로 떨어진 구리 가격. 이게 왼쪽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 좀 더 크게 좀 보일까요? 그런 거 이제 전전님이 얘기 많이 하셨던 건데 이 정도 할 거라고 보겠습니다. 원당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올 들어 여기 보시면 올 들어 신흥국 통화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예? 브라질 한 16.9%, 거의 한 20%로 떨어졌어요. 이제 최근까지 하면. 콜롬비아도 15%, 멕시코도 8%, 칠레도 6%, 호주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국 달러가 아닌 것들이 같이 떨어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 원자재 통화들은 다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유가가 이제 50달러에서 50, 뭐 60달러에서 50달러 막 떨어져 50달러 떨어질 때는 약간 주춤했었는데 지금 다시 오늘 보면 4월 2일 이후 처음 50달러가 깨졌잖아요. 네. 다만 이게 미국에서 전략가들 특히 원유 전문가들은 3월 초에 기록했던 40달러 선 있잖아요. 네. 그걸 때려 또 깨지고 내려갈 찬스도 있다.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걸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원자재를 중심한 것.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주식은 외국인이 입장에서 보면 한국만 매매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요 원화의 약세 있잖아요. 원화 약세에서도 또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들은 또 있어요. 그것들은 제가 2부 시간에 레포트가 하나 있으니까 잠시 보고 우리 초대사님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맡길 레버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 코스피는 그대로인데 코스닥이 약간 마이너스 약간 조금 내려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종목별로 큰 변화가 있다 보니 조금씩, 5% 올라가던 건 4% 내려가고, 마이너스 1% 하던 건 마이너스 2%, 그 정도. 네. 갑자기 급변하는 건 없는데요. 아까 얘기하려던 거 있죠? 아까 그 일부에서 다 못한 그 얘기만 잠깐 하죠. 네네. 원화가 지금 약세인데, 그에 따라서 그래도 좀 버틸 수 있거나 상대적으로 괜찮은 업종을 좀 레포트가 있어갖고요. 그걸 간단히만 소개하죠. 네. 그 지금 네. 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던 원화 달러 약, 그 다음에 달러 강세. 네. 이거를 보여주세요. 예, 종료는, 예, 네. 예. 어느 증권사 이거요? KB 투자증권입니다. KB 투자증권 자료. 네. 네. KB 투자증권 자료인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KB 맞죠? KB 네. 투자증권.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원화 약세와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영향인데, 그니까 여기 이제 PQC 모두 다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가격과 판매량과 비용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네. 미칠 것이냐에 대한 쪽인데, 네. 원화 약세에서 수출 기업과, 뭐,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강세, 원화 약세에 대한 영향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로, 이제 그 각, 그 기간별로, 네. 그러니까 달러와 강세가 나타났던 기간에서 어떤 업종이 아웃포폼 했는가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쭉 업종별로 나오게 되면 화학, 보험, 의약품, 뭐 섬유, 의복, 의약품, 보험, 화학, 의복, 음식료. 네. 그다음에 현재는 의약품, 섬유, 의복, 음식료, 네. 화학 업종에 대한 네. 대체적으로 비슷한 업종들이 계속해서 이 달러 강세 구간에서는 네. 강세를 보여줬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겠고요. 언더 네. 언더퍼포먼 쪽을 보게 되면 은행 네. 계속 언더퍼포먼했고 기계. 네. 네. 그다음 기계에도 다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건설업이 또 이렇게 언더퍼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운수창고, 은행, 기계 업종에 대한 쪽이 언더퍼폼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된다라면 네. 뭐 지금 음식료 업종에 대한 강세,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섬유 의복, 그다음에 의약품 업종에 대한 강세가 좀 더 연장될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과거 추세를 봤을 때 네. 경험치 갖고 말씀을 드려요. 하나 좀 잠깐 보면 역시 그 우리 어저께 나왔던 우리 김성훈 네. 과장 있잖아요. 네. 이 친구 대단하네. 네. 오늘 아침 우연히 TV를 아침에 슬쩍 보고 있는데, 네. 네, 그걸 좀 보는데, 오늘 아침에 한국경제 TV 나오더라고요. 네네. 봤죠? 네. 봤어요? 아니, 전 못 봤습니다. 어떤, 나스미디어 엄청 네. 얘기하더라고. 나스미디어는 지금 여러 군데 돌아가, 네. 이승원 교수님이 처음에 얘기해줘서 저는 낼름 받아먹었구나 하는데, 네. 좀 너무 아린이 올랐구나 속으로 얘기했는데, 네. 어저께 딱 한 종목 녹음했잖아요. 네. 딱 한 종목 보는 방법 아직도 모르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저께 녹음했는데, 어저께 또 얘기해갖고, 끝날 속으로. 무렵에 해갖고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아니 그 여기서 아예 제 거 그 네. 스마트폰 연결해서 좀 보여주세요. 그걸로 네. 그 일단 초대 손님하고 끝날 네. 때 다시 한번 설명 지금 드릴게요. 지금 보내주면 안 돼. 지금 네.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아 그래서 조금 네. 말씀하고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어저께 이제 딱 한 종목을 녹음하는데 그 한 종목씩 우리가 또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CG 헬로나 이런 거 좀 얘기하려고 네. 제가 봤을 땐 덜 올라서 갑자기 이 친구가 나스미디라는 거야. 속으로 얘 미쳤나 이렇게 오른 걸 또 얘기하나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오늘 훅 올라가는데 네. 보니까 이거 한국경제TV에서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네. 내일 또 나오거든요. 이 친구가 특집으로. 네, 네. 자 네. 내일은 또 뭐 좀 더 이수영 교수가 또 출장을 가죠. 네. 네. 가족 출장이야 이번에. 그렇습니다. 자가 출장이 아니라 패밀리 출장. 근데 어르신들 다 모시고 간다면서요? 네, 근데 문제는 네. 비가 와서 내일 비 온대요? 네네 내일 비 온다. 비 오면 우리 이성 교수를 보시고 싶은 분은 대한민국 어디라고 내가 사생활 해서 말은 안 하지만 네. 바다가 갈라지는 곳 네. 거기가 생각나는데 비 오면 무섭다 거기 네. 비 오는데 무서우니까 또 농담이 아니라 거기 네. 지나갈 때는 그 타이어 내는 거 자동차 점검하고 해야 돼요. 중간에 그 시동 꺼지면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거기요. 네. 조심히 다녀오시게. 그래서 내일은 하루 종일 뭐 하루 종일이라기보다 그 시간 때는 내일은 김성 과장이 다시 나와갖고 종목들을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준비됐어요? 잠시만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거 보시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네. 일정이 정해졌나? 다음 주 목요일 날 네. 또 이학령 위원 초청, 이학령 네. 교수 초청 네. 또 저녁 때 강연회가 네, 있습니다. 강연회가 있어요. 그래서 장소가 나오면 제가 그걸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죠? 네. 그냥 무료. 제가 나온 건 다 무료예요. 그렇죠? 네. 저는 하여튼 딴 데서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하여튼 다음 주 목요일 날 7시로 아마 예정됐는데 장소는 유동동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 나오면 화요일 날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관련된 거를 미리 정보를 받고 싶다. 확정된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네. 어디? 어디? 카카오톡? 그래서 신청해놔야 되잖아. 아,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해서 트리플 플러스라고 한국말로요. 영어로 쓰시는 분 계세요. 간혹가다. 네. 그리고 띄어 쓰는 분 있는데 띄어 쓰는 건 여기서 불법이에요. 네. 그래서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해서 트리플 플러스. 네. 트리플 플러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리플 플러스 친구 추가하는 거 돈이 든다 안 든다? 네. 돈 들어 안 들어? 돈 안 듭니다. 안 들죠? 네. 보내는 사람 만들어. 네네. 보내면 들어서, 그, 제일 지겨운 게 그런 거잖아. 뭐 하나 카카오 친구 추가했는데, 시도 때도 없으면 짜증나잖아요. 네. 이거 돈이 들기 때문에 안 보내요. 돈이 들기 때문에. 보낼 수가 없어. 돈이 들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면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예, 이학령 교수님 뭐 사인해주면 참가해야 네. 되는데, 사인을 안 해드리죠, 제가. 네. 예, 사인 안 해드려요. 그래서, 사인 해드리긴 해드리죠. 가끔 가다. 기분 좋으면. 돈 많이 버세요 해갖고 제가 음식점에 다섯 군데 했다. 진짜요? 진짜. 저는 택시기사분을 며칠 전에 갑자기 오셔가지고 근데? 저한테 갑자기 반갑다고 막 해줘갖고 택시기사가? 네. 깜짝 놀랐어요. 아 준비됐어요? 네 거의 네, 지금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성원 교수 스캔지 잡았어요. 잠시만 제가 이거를 네.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네.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초대손님 너무 기다리시죠 지금. 네네 네. 전체 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네,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스가 됐건 어디가 됐건. 저는 뭐 지금 네.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네.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네. 검색을 네. 딱TV라고 해서 네.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뭐 두남자쇼라고 해서 네.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네.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네.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네.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네.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네. 이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네.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그걸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네.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편하게. 왜냐하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보여.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돈 들어?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 에브리씽 공짜네. 에피소드 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네.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은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났는데 그 오늘 여기는 하트. 아 내일 얘기해야지 이거는 내일은 내일은 유튜브에서 광고 누르는 거. 지난번 한번 얘기했더니 지난번 네. 얘기했더니 하트를 눌러줘야 돼. 하트. 유튜브 얘기했더니 그날 우리가 한 2불 50센트 벌었어. 2불 50센트? 많이들 네. 눌러줘요. 광고를 2불 50센트 하루에. 네. 보통 때는 한 달에 우리가 25불 정도 벌어. 네네. 25불. 네. 그래서 수수료 내고 하면 우리가 15불부터 벌지. 아. 네, 15불. 그죠? 15불. 25불에서 그게 한 달 왔다 갔다 하면 한 수수료 내면 한 17불? 8불? 그 정도 내잖아. 100불 되면 오면 그때 100불 했는데 85불 정도 밖에 못 받았잖아. 그쵸, 은행에서 수수료 뜨고. 네. 그러니까 빨리 인터넷 전문은행 돼야 돼. 돼야 돼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손님 들어갑니다.